시간 우리 소망세례자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장을 세워주시고 귀한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도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힘 더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아버지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들로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제 마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아버지 뜨거운 마음이 아버지 나한테 전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작고 숫자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이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도록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도록 아버지 이 아이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마음 속에 세상에 보여지고 보여지는 아버지 세상 것에 눈을 벌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테스트하시고 알아보시고 시험하십니다. 아버지 거기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아버지 힘써 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생명교회가 주님 앞에 작은 무기로나 하나님의 뜻하신 자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들로 우리가 간증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고개 숙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배 받으실 줄 믿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연아 사례자님은 아침에 사진들 몇 장 좀 보내주셨는데 그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에 잠깐 방문해서 거기 구경하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리양기 모매님은 49세라서 어머님 그 장례 그 모임에 참석하러 가셨습니다. 5월이긴 하지만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늘 지키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남은 5월의 이 한 주간 며칠들을 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가 특별하게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남다름, 특별함이 있다면 그건 누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겠지요. 이방인이었었고 어쩌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 장면들, 또 특별히 누가가 자신의 신분과 지위로서 소외된 사람들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고 또 여인들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말씀에 남겨오는 기록들, 그런 모습들이 특별히 누가복음 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별명으로 불렸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드려졌던 글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만을 위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될 모든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글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보낼 때 그들 안에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누가에 따른 누가복음, 지난 시간 저희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의 사역은 이제 마칠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긴 말씀이지만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요한의 사역에 대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디비로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지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자의 아들 왕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에서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돕게 하였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내게 하나님의 예배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라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도끼를 이미 나무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우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우리들도 그들에게 물어라.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롭게 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하거나 속에서 빼앗지 말고 너희 공급으로 만족하게 얘기하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론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서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버티었으니 요한에게 꼭대 받은 것이다. 아멘.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는가 라고 보면 그는 회개에 대하여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 혹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게 되는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 어떤 그림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단어를 보게 되면 뭔가 무겁고 때로는 좀 어둡고 뭔가 나는 죄인이며 뭔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막 콧물도 쏟아야 되고 뭔가 아무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대부분 떠올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다른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새번역 성경은 제가 볼 땐 탁월한데요, 그 부분이. 근데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 성경은 좀 담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새번역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18절에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였다. 이게 원래 원어입니다. 그런데 새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근데 저는 이게 참 탁월하다라고 느낍니다. 왜? 요한이 뭘 전했다고요? 회개하라. 뭐 했다고요? 회개한 사람에게 침례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무거움, 아, 난 죄인이야, 아, 뭔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것 같아, 막 뭔가 소리 질러야 될 것 같아, 어떤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회개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회개에 대한 어떤 생각들과 이미지와 느낌이 있다면 이 시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아멘. 요한이 뭘 했다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침례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똑같이 봤던 말씀인데 그때 뭐라고 했었죠? 이 회개의 침례가 무엇을 하는 일인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굽은 길을 곱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골짜기를 메우는 것이 바로 회개였다고 설명드렸고 모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드렸고요,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렇다면 왜 회개해야 합니까?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왜 회개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구원과 연결됩니다.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회개란 없습니다. 요한이 뭘 했죠? 사람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설령 그것이 잘못이라더라도 사람은 마음속에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냐면, 그리하여 굽은 길이 곧아지고 우리의 이 돌같은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경을 보았을 때 말라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측면과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측면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엘리야가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그 말씀이 말라기에도 있었고 누가복음에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말라기서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돌이킨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향기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지는 이들에게는 향기로운 향기, 향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지지 않고 이 믿음이 거부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주 역겨운 냄새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저주와 심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시간도 한번 정리하며 말씀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회개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회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회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이런 이런 나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 한마디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심판과 말라기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저주의 계획을 바꾸시고 주님께서 나를 기꺼이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 한두 마디에 신비롭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사실은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해도 그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이 너무 지금 상해서 안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단 말입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거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이제 없는 일입니다. 없는 게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잘못과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시지 않겠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죠? 그러니 내가 기억하지 않으니 너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관없다라고 했으니 너도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억에 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했던 잘못들, 그때 내가 잘못했던 어떤 문제들, 실수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고,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내가 좀 미숙했습니다. 어렸단 말입니다. 20대에 제가 미애나 오준이처럼 학생 때는 정말 뭘 몰랐고요. 20대에 살아갈 때는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뭔지도 몰랐고 감정이 뭔지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런 행동과 잘못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도 내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기회를 얻었을 때 그들과 관계를 풀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하신 일에 대해서 네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너는 그 일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니 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괜찮다라는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서 아무 일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는데 그 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기뻐해야지. 침례를 받고 그냥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아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럼 뭐죠? 아멘. 죽음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뭡니까? 그냥 앞으로 나갈 뿐인 것입니다. 아멘. 기쁨으로 앞으로 나가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 회개입니다. 신비롭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또 중요한 얘기를 했었죠. 회개에 알맞은 혹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바꿔 말하면 너희는 먼저 회개했다는 열매를 보여주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회개했으면 열매가 있어? 그 얘기죠. 너는 어제 죽었어. 너의 어제 잘못된 모습들과 아무튼 그 죄인은 어제 죽었어. 그러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까 달라진 모습이 뭐야? 이거 보이냐 말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롭지만 회개에 알맞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지극히 실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다면 이제 우리 삶의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도끼를 이미 나무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 어떤 열매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했다면 열매를 보여라 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나는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뭐 해야 합니까? 이건 저의 질문이기도 하고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그럼 저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나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질문에 두 가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이면서 단순해야 합니다. Practical and simple. 실제적이면서 단순해야 합니다. 회개했다면 실제적인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등교해야 되는 시간이 7시 30분입니다. 학교 등교 시간이. 나는 늘 7시 35분에 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학교 앞에 서서 막 혼나고 야단만단 말이죠. 자, 회개했습니다. 마음에 각오도 했습니다. 난 정말 회개했어. 더 이상 지각하지 않을 거야. 난 정말 지각하지 않을 거야. 자, 내일 아침에 역시 7시 35분에 학교를 갑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실제적이지 않죠. 마음은 회개한 게 맞습니다. 마음은 회개했죠. 예. 마음은 결심도 했습니다. 난 절대로 늦지 않을 거야. 마음으로 결단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멋진 겁니다. 그건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7시 35분에 학교로 갔습니다. 그럼 이게 뭐란 말입니까? 네 마음은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이질 않잖아요. 자,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난 회개했어. 난 결단했어. 난 절대로 지약하지 않을 거야. 자, 다음날 7시 30분까지 학교로 갔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나에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난 7시 30분까지 학교에 왔으니까. 뭐죠? 실제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할 때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선택과 연결됩니다.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복잡한 것과 연결된단 말이죠. 막 복잡한 게 많단 말이죠. 선택의 순간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나 원칙이 분명하면 단순해집니다. 아, 난 이 열 가지를 다 하고 싶어.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하나 선택하겠죠. 그게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말라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빨리 결정해. 이거!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건 멍청한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고요. 단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빨리 결정하세요. 빨리.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고민은 깊이 할지 모르겠지만 선택을 하나 했으면 딱 이겁니다. 난 이겁니다. 그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단순한 것입니다. 회개의 단순함은 뭐죠? 원칙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예, 정말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고 싶지만 안 합니다. 난 회개했으니까. 그게 단순한 것입니다. 근데 복잡해지면요, 아우, 하고 싶은 마음과 하면 안 된다는 마음과 이렇게 막 복잡하면 머리가 터집니다. 이제 그때부터 단순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원칙은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혹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단순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실제적이어야 하며 단순해야 합니다. 실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회개했다면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겠죠. 예,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단순해지셔야 됩니다. 복잡하지 마십시오. 심플해야 됩니다. Simple is the best. 단순한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많으실 텐데요. 결국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오리지널이 제일 낫더라. 예, 요새 초코파이가 엄청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나나 초코파이, 딸기 초코파이. 근데 결국 먹어보니까 초코파이는 초코파이가 제일 낫더라고요. 뭐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게 제일 낫더라, 원조가. 예. 단순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할 수 있는 원칙의 힘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들을 늘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이며 단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끄십시오. 이제. 실제적이며 단순한 행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이거죠. 행동이 동행이다. 근데 무슨 행동을 해야 되며 어떻게 행동하라 말입니까?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합당한 열매들로 주렁주렁 달린 부유한 자,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이며 단순할 수 있는 행동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함에 대하여 알게 될까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실제적인 행동, 단순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실제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분을 매일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승혜를 매일 보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죠. 미혜를 늘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싶고 어떻게 지내? 물어보고 싶지만 사실 어렵단 말입니다. 또 우리 지혜야 어떻게 잘 지내? 이번 대회 잘 나갔어? 근데 그게 참 어렵단 말입니다. 오준아 어떻게 좋았어? 잘 보고 왔어? 그게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주일날 우리가 어렵게 시간을 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이 대화하는 시간,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실제적이고 단순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또 우리는 휴대폰을 바라보겠지만 예배가 끝났을 때 성경을 펼치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바이블 타임을 꺼내서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이거 뭐예요?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셨지만 목사님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런 대화들을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회개에 대해서 목사님과 생각이 달라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 성경을 같이 읽으면 목사님 우리 이 말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 저에게 물어봐 준다면 우리 오준이가 또 미애가 또 지혜가 승혜 이렇게 나에게 물어봐 준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순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그리하여 정말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시는 신비로운 놀라운 위대한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이제 내가 주를